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,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남조선 단체 성원들이 5월 25일 괴뢰검찰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.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검찰 내에서 터져나온 돈봉투 사건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돈봉투는 청와대 전민정수석 비서관 우병우의 죄행을 눈감아준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. 그들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처럼 검찰개혁과 악폐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